길 뻗을 때 지켜서느니 길 험난할 때 옆에 서는디 어둡고 험난할 땐 그대 찾으니 그대 나의 주 나의 힘 지켜서느니 길 험난할 때 옆에 서느니 어둡고 험난할 땐 그대 찾으니 그대 나의 주 나의 힘 길 외로울 때 따라오느니 길 헤맬 때 끌어주느니 외롭고 헤매일 땐 그대 느끼니 그대 나의 주 나의 힘 따라오느니 길 헤맬 때 끌어주는디 외롭고 헤맬 땐 그대 느끼니 그대 나의 주 나의 그대 나의 주 나의 힘 Thank you. 그대는 때때로 구원의 손길을 보낸 적이 있는가, 있는가, 있는가. 고결하신 성모님 앞에서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하는가. 그대는 때때로 구원의 손길을 보낸 적이 있는가, 있는가, 있는가. 이 밤도 당신께서 없게 될 때, 내 그대 앞에서 나를 버리게 될 때, 내 그대 앞에서 가슴 허물게 될 때, 내 그대 앞에서 다시 나를 알 때, 나 그때 새롭게 눈광이 밝아져, 나 그때 들으리 그대 목소리 주여. 보지 못한 사람은